더럽고 늘어가네. 벌겋게 힘들어하네. 세월 빼고 길게 눈 흐름 안 좋아 하얀 구름 안 좋아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갔세 남은 자는 비우고 갔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정신 마당에 쉬었다 갔세 여보게 쉬었다 갔세